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담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악한 왕에게도 베풀어진 기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0장을 묵상합니다. 비록 아합이 타락한 왕이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합의 치세 당시 서아시아의 맹주 자리는 북쪽 시리아의 베나다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아시리아의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베나닷은 아람의 군소 도시 국가들을 결집하여 북방 이스라엘을 에워쌌는데 상대적으로 아합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20장 1절 이하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32명이며 그와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 베나닷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봐서 아합은 아람의 종주권을 인정하였고 되도록 부드럽게 하여 전쟁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요구는 강해졌고 더 요구를 들어주다가 나라가 거들라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고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결국 전쟁은 시작되었고 베나닷은 군사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대하여 진영을 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선지자의 기별이 아합에게 전해졌지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무리하고 패역한 왕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가 있는 한 끝까지 베풀어집니다. 아직은 아합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지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히 활용하여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온 나라를 엘리야의 기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나닷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에도 결국 베나닷은 완패를 하고 아합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아합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한 이 이방 왕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살려둠으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다음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을 때 그 기회를 바르게 활용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과 그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기회를 선용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애원해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닫힌 문이 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은 닫혔는지라 노아의 방주의 문도 혼인집의 문도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귀의 문으로 들어가 전능하신 분을 아련하고 마음으로 깊이 머리 숙여 주님을 모시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아합처럼 살 길과 죽을 길을 구분치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기에게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